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정윤집 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네덜 기념 제1번 조선인 조항대회가 20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허정만 정윤조항상임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정윤의 일꾼들, 조선대학교 교직원들, 조선고급학교 교장들, 동포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허종만 의장은 보고에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축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해외교포운동 사상과 위업을 중직하게 받들어 제1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할 때 대한 전략적 목표와 과업을 환히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 노선과 투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에 합시하여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